사랑에 미치면 그 사람 다 주면 그렇게 됐나 봐. 정말 사랑해도 끝나나 봐. 아무리 소리쳐봐도 눈물로 말을 해봐도 이별은 난 이길 수 없더라. 가슴이 아프다. 우리가 왜 끝내요? 그래요. 어제만 해도 안 그랬었는데 잠도 안 오고 숨도 못 쉬겠고 그래요. 나는 내가 뭘 잘못했죠? 다른 사람이 있나요? 아니면 왜 그래요? 오늘만 해도 웃어줬잖아요. 바보죠. 지